깍쟁이야 너 오빠 난 심술쟁이야 너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다 뽑혀서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핑계쟁이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트집쟁이야 짜증쟁이 오빠는 모주쟁이 오빠는 택보쟁이야